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하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참된 복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 그러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온 세상 위에 넘친 신앙 때문임을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제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게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며 어쩌면 하나님 의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교회의 자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 안에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결코 자유해질 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할처럼 하나님 사용하실 하나님 그 은혜의 삶들을 위하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죄인에서 건져주셨음을 이것이 하나님 세상에 선포해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위로인 것을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사실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하고 간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 했던, 여러분이 내세우고 싶어 했던, 이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했던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복 아닌 것들 안에 하나님 메어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는 것조차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 하려 했던 어리석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참된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맛보아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은혜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들을 노래하며 찬양할 자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자임을, 이 땅에 다시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그 삶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주님 기대하는